겨울 먹이던 날 내 발 아래 고이는 눈물 눈물이로 떠오른 얼굴 그 사람 누굴까 가만히 보다가 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사랑하니까 난 너 때문에 살아가니까 버틸 수가 있어 힘든 이 세상 나의 진료 같은 하루하루가 네가 있어 천국이 된다 너 하나만